나시라틀 제리다틀 인트로니티아틀 쿠레틀 제로비야 민조 일보 야마 사리사 주라미나다 샤르 마카라산 입티타하이야 와소라투 피야 알알파실리 땀 리시아스티 오바마 알카스와 비사브릴 이스트라티지 두자 쿠리아 시말리야 리무타티 사마니사나 와틴 마디야